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아멘. 우리는 어제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어쩌면 인생에 가장 운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처음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가 지금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지키러 온 그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유월절의 참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로 인하여서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의 죄의 문제, 그 죄의 대가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 시몬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몬은 비참한 삶을 살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엄청난 치욕스러운 그 대우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실 모든 것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을 얻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게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쌓고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 그분을 믿어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정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알고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 인생에게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시몬의 이 삶과 오늘 마가가 이제 등장시키고 있는 시몬의 모습은요, 그 축복,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는 그 제자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사는가, 그것을 또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지금 이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시몬은 억지로 그렇게 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가가 이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용하는 이 단어가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던 제자의 삶을 묘사하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 그러니까 참된 축복을 받은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모형으로 이 시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몬이 받은 예수님을 만난 그 축복, 그것은 그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은 시몬 스스로가 원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길로 입금을 받은 것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길이었음을 알게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가 끌려가는 인생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 제자의 시작부터 그 중간 끝까지 사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 예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붙드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그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결국 세상으로부터 받은 대접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혹은 세상적인 무슨 축복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그들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았음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몬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긴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참된 제자의 역할, 다른 관점으로 말하자면 참된 부모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 주변 사람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자기의 이름, 자기의 높음, 영광, 훌륭함,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베드로 이식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1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15절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세웠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7쪽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그런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을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구원받은 예수님을 만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우리의 삶은요, 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그 예수를 높이고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나는 쇠하여 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복된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멸시와 천대, 모욕과 수욕,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저주, 그 멸망에 비하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은요,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가 얻게 된 모든 축복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쌓아도 바꿀 수 없고 교환할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아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또한 이웃을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임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하루, 그리고 이 축복을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원한 멸망과 또 심판과 저주만이 합당한 것이 사실 우리들이 형편인데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런 축복들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를 가장 존귀한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쇠하여지고 또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그 예수가 증거된다면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진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누리고 또 그 예수님을 또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들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